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No Korean,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In God's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네, 5월 9일 선택의 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선거 기간은 유례없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일 것입니다.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의 대선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 120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면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들께는 5월 9일 이 선택을 도울 검증의 시간이 또 후보 다섯 분에게는 갖고 계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또 깊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앞으로 12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쳐줄 다섯 분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후보의 정체성이 담긴 슬로건과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노동이 당당한 나라 기호 5번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를 공개 지지 선언한 손아람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선 가능성에 투표를 했는데 세상이 바뀌질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능성에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심상정이 거침없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책임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차례입니다. 네,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입니다. 5월 9일 선거는 이 땅의 체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거입니다.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1, 3번 후보는 사실상 한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합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네,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입니다. 2017년 취임할 대통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하고 또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유승민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할 줄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유승민을 찍어주시면 유승민이 됩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게 나라냐?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염원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후보 문재인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1번, 2번에게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때입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선택할 때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이 다섯 분의 특색 있는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순서를 잠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른바 이제 스탠딩 방식입니다. 이 사전 자료나 원고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전반부에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같은 분야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9분씩 후보들께 주어집니다. 자, 후반부에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공통 질문. 또 바로 이어서 같은 분야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자유 토론은 사실상 이 난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순발력, 위기 제처 능력, 또 정책 비전과 리더십 등이 좀 차별성 있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후보께서는 이 각 언론사 사실 확인 검증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 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기 위한 선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책상 위에 보시면 버튼이 1번, 2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후보들께서 다수가 선택한 질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죠. 눌러주십시오. 3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은데. 네. 자, 볼까요? 현재 심상정 후보님 눌러주시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야, 이거 오늘 토론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1번을 눌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치 외교 안보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밀봉돼 있는데 저도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해서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우다웨이 특사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한국에서 이래 사드 배치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빨리 북한에 가서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못하게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다웨이 특사가 북한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위에 있는 태평만 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유 공급을 좀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원유 공급도 차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미가 극단적인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의 도발을 억제만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다웨이가 그 저를 방문했을 때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후보께서 답하실 차례입니다. 예,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전략을 펴서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석탄 수입 금지,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냐 아니면 핵미사일을 껴안고 죽을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선제타격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선제타격은 그것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공격이 아주 임박했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방적인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제타격은 절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보관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제타격은 언제든지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선제타격을 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히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답하실 차례입니다. 예, 우선 동맹국가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민국도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5당 대표와 우리 5명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대북 결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이 심화돼서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중국 외교적인 협상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선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전쟁은 피해야 한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와 꼭 상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대북 제재 국면에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설득을 하고 중국이 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들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에 나설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개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을 북핵 동결, 더 나아가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평화 외교로 북핵 문제에 대한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분의 답변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들 이제 앞쪽을 보시면 각 후보님들 이름하고 이 디지털 시계가 9분 이렇게 좀 맞춰져 있죠. 자,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질문과 답변 시간은 후보님들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답변을 하든 질문을 하든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을 다 쓰시면 더 이상의 답변도 질문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자유 토론이지만 주제에서 좀 벗어난 말씀을 하실 경우 제가 오늘 심판이니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은 우리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죠. 문재인 후보님, 단도직입적으로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3일 토론 때 북한 인권 결의안 이 문제가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때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난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6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예?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JTBC에서 하는 설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그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예. 지금 이 국정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들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 정보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정원 자체의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런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그거, 왜냐하면 송민선 장관 회고록에는 그거를 예측할 수 없으면 정문 운영이 무능한 것이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겠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9일 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북한이 했다는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그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께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설전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네, 저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예.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이 태도를 판단하는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그 북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러시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차 핵실험까지는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칼빈슨 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아니죠.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아,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3-0으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이렇게 일관하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3-0으로 일관하니까 미국이 주저한 거죠.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제가 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라면 제가 유승민 후보에 주셔야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심상정 후보 질문하시죠. 네. 문재인 네.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미중 이런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경제 보복을 했던 거고요. 또 미국은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드 알박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이쪽 저쪽 눈치 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심 후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사드 배치가 입장이 애매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까 그 사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이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제1당이 아주 무책임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편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방부에서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 배치라는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면서 또 미국,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면서 안보, 국익을 함께 다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또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이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미 양국이 뭐 주워담긴 했습니다만은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중 전략 이익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미 FTA가 앞으로 협상 재협상이 되면서 그게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따져볼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이런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후보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시계를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5분 59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6분 16초. 문재인 후보께서는 5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는 시간을 쓰시지 않았는데 두 분한테 좀 기회를 드릴게요. 예, 어느 분이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드는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적인 목표를 중국과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따로 진행하자는 것을 우리의 그 외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유승민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에 우선 뭐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놓고 그걸 좀 표명해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인 설득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게 좀 저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준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 반대했었던 이유가 외교에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순을 빼먹음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게 그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 후보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닙니까? 어제 저희 손학규 선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국민의당이 당론을 바꿨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그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이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네요.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에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그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그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예, 예. 뒤에서 조정한다고. 예.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당이네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네. 모두 다 그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네.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없어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 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근 그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아, 기무사가 그래 그 요청한 기무사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 우리 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네.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까? 아,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때는 또 남북 관계가 아주 정확해지니까요.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 고문제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답 했으니까요. 예. 국가보안법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주장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과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네, 제가 뭐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동문서답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 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폐지 그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노무현 전 예, 대통령께서 예.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국방개혁 계획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니까 중간에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1개월에서. 그런데 18개월로 또 줄이시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먼 미래 이야기고요. 제 공약은 12개월 아닙니까?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예. 원래 국방계획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아,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죠.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국방계획법에 따른 국방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요 법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국방계획법에 근거한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예. 법에 부사관을 늘려서 예. 그 군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첨단 무기들을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병력은 하게 돼 있는 병력도 감축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북한이 장사정포 뭐 무슨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시면 꼭 군복무기간을 그렇게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됩니까? 저는 그 때문에 멈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부사관 수를 늘려서 좀 전문 그 군인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군을 더 강군을 최강군을 만들자 거기에 방위비 개선비 더 쓰자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 복무 기간 단축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21개월에서 중단시킨 거 제가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법에 네. 재래식에 네. 병력 중심 군체제에서 첨단 과학 무기들을 하는 기술 집약 군체제로 바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으로 지금 정해두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예?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예?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네.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역이 국민의당의 당대표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빛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인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 그러고 당론은 반대고 햇볕정책 예? 그거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아니 그 돈이 북한 핵미사일이 됐는데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입니다. 지금 시작점과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최선이라는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안 후보님,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죠?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달려있는 문제인데, 과거의 대북 송금, 그게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애매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과 과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지금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과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 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네. 공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홍기표 의원님 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그것도 안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 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그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걸 주죠.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핵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예.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의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 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 국가보안법 문제에도 그 당시에는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가지고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 문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이거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솔직해야 네. 됩니다.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거론하면서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자, 잠깐만요. 네? 지금. 네?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드 배치 중이라고 했는데 사드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 중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이번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저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인식이면 여기 질문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인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 이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지금 흥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또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배치를 지뢰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급박합니까?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안보 위기 그리고 외교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급박한 것이 안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고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그런 낡은 동맹과는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양국의 민주적 절차, 국익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지만 외교관계는 항상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목적 방향들 아니겠습니까? 안 후보님의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어떻게 그게 그 호혜적인 것입니까? 일방적인 것이지. 지금 사드의 그 대북 핵 효용성이 없다는 거 누차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북핵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막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아니, 북핵 얘기를 다중 하는 게 아니라 사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치들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은 자강 안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암만 공약을 드려봐도 자강이 없습니다. 안보에서 자강의 핵심이 뭡니까? 군사 주권 아닙니까?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세요? 전시작전권은 이미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건에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강 안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역량을 증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표로 결국은 해서 움직이는 돈 써서 거죠. 돈 써서 무기 개발을 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까도 쟁점이 됐지만 2022년에 인구 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의 군대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후보님 국방 개혁안을 보면 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써서 무기 개발하는 안보 산업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 R&D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뭐 무기 체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에 해당하는 기초 기술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그 비효율성 문제가 많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방 R&D에 더 투자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산업과도 연결시키고 기초 기반 기술 획득에도 소용이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님의 그 자강 안보는 자강 안보가 아니라 안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주권도 없고 그다음에 군 개혁도 없고 오로지 R&D 투자해서 무기 개발해서 안보 산업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군대 국방부에서 보신 겁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돈 들여서 안보 하자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를 해공군 위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군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방 비리에 대한 대처 문제부터 포함해서 아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인구절벽 2022년에 인구절벽에 지금 현재 그 군 시스템이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2022년이 가면 아마 지금 입영 대상자들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도 지금 저는 그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고 제가 네,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시간이 4초 남았습니다. 지금 그 후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토탈 시간이 한 6, 7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초만은 홍준표 하죠. 후보가 3분 남으셨으니까 질문을 하시죠. 네네. 제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아까 이제 기막힌 일, 더 기막힌 일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승훈 후보님에 대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를 다 함께 지원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 기막힌 일이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고 무슨 뭐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님하고 그런 이야기 오간 적도 없고 그거는 후보 사퇴할 일 전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님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셔서요. 다른 분에게 물어주세요.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공동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돈이 또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거는 주장하시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의 지금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시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도 없이 그럼 개성공단 금강상관은 찬성하시고요?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개발해서 핵무장하자는 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십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네, 네. 잠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시간을 다 쓰시고 나면 그 화면에서 얼굴이 잡히지 않고요.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샷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네. 시간을 알뜰하게 쓰셨나 봐요. 2분 55초가 남았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럼 물어도 될까요? 아까 3분 얼마 있었는데 우선 안 후보님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참 오락가락 하십니다.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 햇볕 정책도 개성한다 안 한다 그 뚜렷한 대답도 없고 촛불 때 오락가락했고 이렇게 그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이 중요하고 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지도자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외국이십니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안철수 네.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네. 전술핵 이야기 하셨는데 예.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나토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입도 안 되는 겁니다. 집단 안보든 한미 동맹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이미 그 저 미중 정상 간에 또 미러 간에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확인했는데 무슨 재주로 전술핵을 어디서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술핵은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운용, 작전은 한미 공동으로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니 전술핵 반입 않으면, 자체를 우리는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 공격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합니까? 저는 아니 심후보님도 그런 그 데 말씀...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네. 북핵은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우리 홍 후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좀 전술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심상정 후보님도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우선 문 후보님이 아까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면 내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그게 기무사령관이 2012년도 12월 신동아 보면 이게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 근데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에 북한 선거일 연령 인하하자고 하면서 18세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에 선거 없어요. 17세라는 건 당원 입당 자격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나. 참 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선거 때문에 설적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그 뻔히 나옵니다. 뻔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갖다가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게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육성으로 그거 다 한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홍보님 네. 시간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네.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네. 홍 후보님은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에서 본래 당헌 당규대로 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출당 제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헌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헌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쪽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내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저기예요. 아니요. 그런데 그건 당권 정지하게 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때 출당입니다. 확정 판결이 안 날 때는 당권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소인 동시에 당권 정지죠. 홍 후보님도.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내 주적은 적입니다. 아니 거기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어이가 없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자 이제 모든 후보들께서 이 9분씩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45분을 쓰셨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59분입니다. 벌써 한 시간이 이제 훌쩍 다가서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만큼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인데요. 자, 이번에도 먼저 질문을 선택을 받겠습니다. 지금 버튼이 있으신데 아까는 다들 1번을 눌러주셨는데 이번은 좀 다르게 한번 좀 눌러줘 보십시오. 자, 눌러주시죠. 또 2번을 눌렀다. 네. 자, 눌러주셨죠? 자, 심상정 후보 2번, 홍준표 후보 2번, 1번, 1번, 1번. 자, 1번을 세 분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이 지금 밀봉이 돼 있는데요. 1번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 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가 거쳤습니다. 주로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증가분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세 형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지, 또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문재인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행해졌습니다.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 정의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득자들의 과세 강화,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정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10조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8조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10조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조세 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그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만 하더라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은 순이익 5천억 이상인 기업의 그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러나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을 세금을 매겨도 1억 9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저렇게 탈법,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자기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이 큰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만큼 나한테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되는데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 세수 결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유승민 후보입니다.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2012년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을 속인 거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후보는 거짓말을 하셔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께서 이제 1분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정책 비전에 좀 차이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앞서 드렸던 것처럼 9분씩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후보들께서 이제 한번 토론을 해보셨습니다만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좋을까?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약간 이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후반 토론에서는 시간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자, 이번 토론은 우리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문 후보님 지지자 분이 KBS 출연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그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아무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듣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당기 좀 하세요. 예,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 질문을 바꾼 거죠. 예. 아니, 저 예. 계속 묻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아까도 똑같은 제가 이렇게 끊었는데 이제는 제가 답을 끊고 지금은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아닙니다. 됩니다. 둘이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나 이야기는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게 돼 있는 저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제가 판단하시죠. 저는 답을 드리고 다시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마치 주도권 토론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조금 시판을 내려주십시오. 일단은 관련된 추가 질문인 것 같으니까 잠깐 답변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관련된 네. 추가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전에는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저기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저 홍준표 후보님. 네. 지금도 이렇게 색깔론으로 자꾸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됐으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총체적으로 실패한 거죠. 대답할까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입니다. 본질론을 이야기하는데 꼭 오홍 시절처럼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 참 비겁한 겁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길 가다가 넘어지면 노무현이 탓을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 실패한 정권을 또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그래요? 네. 우리 그 홍준표 뭐 경남지사 하셨는데 지금 경남도 이번에 재보선 열석 했는데 그 가운데 6석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경남에서도 홍준표 지사가 지사직 제대로 못했다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된 데가 그거가 야권이 센 데예요. 김해나 양산이나 남해는 옛날에 그 김두관 지사 있을 때 다 그 휩쓸던 지역이에요. 대구 경북도 우리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가 못한데 무슨 그거는 지금 발표하면 그게 되죠. 지금은 훨씬 제가 나을걸요. 문재인 후보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또 비정규직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높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예. 앞으로 다음 정부는 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제정된 노동 악법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십니까? 그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어요. 예,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죠. 네, IMF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파견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 우선은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또 양극화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정리해고법, 파견법 만들어졌죠.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만들어졌죠. 또 제가 지난 SBS 토론 때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휴일 근로를 주 40시간제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에 그 지침이 나왔고 또 참여정부 때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이 악법들이 지금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실을 크게 규정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한계였다고 인정하고 성찰을 해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이번 공약을 내실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법인세도 뭐 지금 뚜렷하지 않고 또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도 지금 입장을 유보하고 계셔요. 그럼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신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노동을 제대로 중심에 놓는 저는 경제민주화도 핵심이 노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그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저도, 주었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세요. 그럼 하세요. 예. 예. 저도 문 의원님한테 안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 의원님 지난번에 시간 때문에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 드렸는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50을 올리는 거 가지고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세금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느냐 이러니까 문 의원님께서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뭐 출산율 높이고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를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돈으로 올리죠? 우선은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게 예. 2015년도 공무원연금 계획할 때 예. 그때 국회 공무원연금 계획 특위 예. 또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예. 합의했던 내용이죠. 그거는, 그리고 예. 그 예.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예. 또 우리 지금 유승민 후보님 예. 선대위원장하고 예. 계시는 김무성 대표가 예. 보증하는 예. 도장도 합의로 찍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 그때는 재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 우선은 이제 설계하기 따른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고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그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플러스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그 이렇게 보험료에 그 맞아 한번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아니요,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액을 안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더 내는 걸 안 하고 지금 더 받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서는요. 설계 어떤 설계?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죠. 아니요, 그래서 아니 이 문제는 국민연금 이 문제는 그런데 우선은 참여 정부 때요. 우선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50에서 40으로 예? 내려는 조정을 해놓고 지금 선거 때 와가지고 또 50으로 올린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예. 예. 합의했던 것을 이제 딱 부인하면서 아니요. 합의한 게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 공무원, 아무 이야기 공무원 연금만 그냥 계획하는 쪽으로 딱 따묻고 합의했던 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부분은 그냥 합의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인정하고.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아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의를 하고 법까지 고친 거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는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면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10% 이상 올린다는 것은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은 아니, 전문가들이 재원 조달 방안이 지금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죠. 사회적 합의를 아무리 해도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문 의원님께서 지금은 자 그때 2015년 합의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올리겠다 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을 예. 전문가들이 포함된 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말고 예, 그게 저희의 재원, 답입니다. 아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히려 유승민 후보야말로 그때 했던 합의를 지켜야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죠.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죠. 문 의원님 약속했으면 문 의원님이 책임지고 내놓으셔야죠. 그 뭐 기왕에 그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가입률이 굉장히 높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걸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국가에서 형편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각지대 해소가 저는 가장 먼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국민연금이 그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인데 그것보다도 먼저 소득 대체율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선후의 문제는 아니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제가 동의하고요. 그러나 또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그때 국회 특위에서 합의됐던 내용이고 그때 다 같이 합의 다들 하신 분들이에요. 그 참 자꾸 합의라 그러시는데 공무원연금 통과시키면서 법 고치면서 민주당에서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목표를 두자 이랬지 거기 어디 재원 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 조달 방안은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신 분이 내놓으셔야죠.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그냥 50%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럼 지금 그 공약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각지대 해소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때 전문가들이, 아, 방금요? 예, 예. 예, 뭐, 방안을 말씀해 아니, 보시죠.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쪽도 필요하고 저쪽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때 우리 각 정당들이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그 서류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 원칙은 합의 본 거고 예.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예. 그 재원을 어떻게 예. 조달할 것인지는 예. 다시 사회적 합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2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합의한 걸 가지고 그 합의문이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님께서 40%에서 50%를 올린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올렸냐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답을 못 하시면 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저 다른 말씀 하실 게 별로 없는 게요. 5년 동안 200조 원을 쓰시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재원 조달을 보면 저는 증세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약속 지키는데 200조 원이 들어요. 1년에 40조 얼마인가 들어요. 그죠? 예, 40조 원 정도 됩니다. 40조, 4, 5, 200조 듭니다. 제하고 비슷하게 들어요. 제 약속했는 예,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은 그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 부분을 보니까 거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재정제도 안에서 70%, 또 공정과세로 30%. 세금 안 올리십니까? 200조 원 더 쓰는데. 세금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정부 재정이 예.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대로 그 누진제가 적용되게 과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사실은 증세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진제를 새로 더 강화하는 것은 증세를 하는 거죠, 이미.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과세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러시는 말씀은 박근혜 정부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뭐,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아니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요, 하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지금 대해서 뭐 원하는 답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님께서 200조 원을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마련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200조 원이 소요되는 이 공약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는 과거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저기 네, 그 저 홍준표 후보께서 네, 시간이 많이 남아 계신데 네.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지금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수치 하나 따지고 그 하는 거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뿐이 세 분 토론하는 게 꼭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받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우리는 23곳을 그 후보를 내서 12곳을 이겼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4곳을 내서 3곳이 됐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9%고 민주당이 45%입니다. 그런데 제일 꼴찌 정당에서 보궐선거 압승했는데 민주당 그때 몇 석이 됐죠? 수도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석입니다. 우리가 세 석이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몇 석이 됐습니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몇 석 됐습니까? 그거는 뭐 국장이 아니라 주사 차원의 질문. 아니 주사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경남에 몇 석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네. 아니 그 답 자유한국당 정권의 실패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홍준표 우리 후보님 경남지사 잘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경남에서 그게... 지금 지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아, 재보궐선거는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중에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아니, 경남은 원래 아니, 두 번째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지지 지역 아니었습니까? 질문할게요. 개성공단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합의가 그렇죠. 예.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하게 되면 여기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부분 올라가야 될 거예요. 수백 개가 2천만 평 하려면.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그럼 중소기업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만 알고 네. 둘을 모르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진출한 업체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렇죠. 거기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우리 또 남한 내에 많은 또 그런 협력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일자리들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국방 효과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개성공단이 그랬지 않습니까? 문 후보께서 일자리 대책을 공공근로 공공기관 일자리 80만 개인가 81만 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처럼 망하자는 거고 세금 나눠 먹기고 결국 그 청년 일자리라는 거는 한국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개성공단에 우리 업체가 200개 진출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1,500개가 생겨요. 네. 그러면 1,5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경제의 그 저 원리를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지금 되는 것이죠.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임금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금 때문에. 싼 임금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지. 그 북한에 지금 앉아서 2천만 평을 하려면 우리나라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3개를 갖다 그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 네. 북한에서 얻는 것은 임금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 그럼요. 아까 방금 무슨 설명 드렸습니까? 그 관련 납품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6분 이상씩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 좀 말씀하시죠. 네, 제가 네. 그 문재인 후보께 또 묻겠습니다.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그동안 민주당이 10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는 그나마 한 13조 7천억 정도 증세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증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아, 방금 아까 조세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모두 일본으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그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167조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네, 제가 다 검토하고 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앙선관위원회에 다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근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후보님 공약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복지 공약,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그 다음에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어머니?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원회 보고된 이후에 수정하신 거고요. 이미 예비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 아동수당도 아동수당의 방침만 발표했었고 아동수당의 금액을 발표한 것은 20만 원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잠깐만 저 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 돼서 가장 아픈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공약을 냈으면 책임 있게 세금 걷어야 된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그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나 아니면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진행진 그거 아닙니까?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도 방침은 이미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수정하신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준비되신 대통령이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해보세요. 아, 제가 팩트체크는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통령에게 이제 가장 준비돼야 될 것은 저는 신뢰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국민들 표만 얻기 위해서 막 공약 남발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설득하고 아마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는 원래 약속보다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일단 정책 공약은 제가 발표하거나 우리 정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우리의 정책 공약입니다. 우리 국민성장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개개인별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인적인 의견 발표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책 공약이 아니죠. 아니, 후보님 그런 얘기가 그것은 아니고요. 잘 확인해 보시기 아니에요. 바랍니다. 아니에요. 선관위원회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관계를 우리 후보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네. 아니요. 안철수 지금 후보께서 시간이 6분이 더 남으셨어요. 일단 좀 근데 연관된 질문이면 먼저 하십시오. 아니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저기 유승민 후보께 묻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적폐라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치 세력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법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또 의견을 물어. 대신 좀 답변 잘해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제 시간이니까요. 여기 선생님 하나만 보탤게요. 예, 보태십시오. 시간 예. 없지만. 예.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예,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예. 겁니다. 예. 제가 안 후보님한테 우리 뭐 자꾸 적폐 이야기를 왜 경제 이야기, 교육 이야기 하는데 안 후보님 교육 공약을 자꾸 남 보고 안 읽어보고 왔다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교육부 폐지하고 552 학제 바꾸는 건데요. 학제 바꾸는 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안 후보님 늘 입만 떼면 4차 산업혁명 강조하시는데 552는 이거는 옛날 굉장히 2차 산업혁명 시대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교육지원청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된 사람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5년마다 집권해가지고 교육공약을 확확 뜯어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수인으로 저는 동원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 후보님 혹시 자제분이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중1까지 받았습니다. 중1까지요? 예. 그러면 6334 중에 16년 중에 한 4, 5년, 5년, 6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1까지 받았죠. 중1까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내용 예. 바뀌는 거, 저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우선은 이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저 시간이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교육 체계의 문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먹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 바뀔 때마다,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 잘 듣는 학교들만 돈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율성을 없애고 아예 창의 교육을 말살시킵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의 저는 목적은 한 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 인재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인재 기르는 거 말고는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더 중요한 목표가 아니, 뭐가 중요한 거 있습니까? 있죠.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기회의 사다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인재 아니요, 기르는 잠깐만요. 게 아닙니까? 잠깐만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 못 만나면 좋은 교육을 못 받는 이거는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교육 안 받아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주는 그게 굉장히 그냥 그게 단순히 제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52 학제나 교육부 폐지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12년 내내 입시 교육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다, 내부의 예.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을 예. 바꾸는 노력을 무수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 다 하려면 교육부 폐지할 게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교육 상태로서 지원청을 만들면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 지원청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진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죠? 이런 그러면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이런 교육복지의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교육부가 하려면 교육부 전체가 동원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못한 거는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평생교육도 강화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하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두 배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부를 없앤다고 그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컨트롤 타워를 바꾸지 예. 않으면 예.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예. 흘렀는데요. 예. 후보들께서는 저 앞에 계시는 디지털식에 보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아있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학제 개편은 맞으면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쭉 함께 가게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12개월 학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학제 개편에 따라서 1년 더 빨리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무리 없이 전부 그 제대로 학제 개편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뭐 한 학년에 2개 그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더 우리 안 후보님께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공약을 보면요.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 4차 산업혁명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에도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생의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업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학교에서 길러져야 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해서 중장 노년층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똑같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인력 양성의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선 일반인들까지 포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이제 안 후보님도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대책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공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업의 위기에 처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은 실업 구조를 늘리고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교육,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것이 소수의 성과로 가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그런 그 뭐 재교육 부분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다 저는 공감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 계획은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지금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리고 단축? 이제 그 임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성장은 하되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쪽의 성장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 그다음에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제 임금 격차가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격차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동시에 사실은 해결돼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지금 당장 급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급한 그 일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그 오징어 잡이 배가 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배가 떴다. 일주일에 두 번 퇴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야근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저임금 야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 혁명에서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으로 공유하도록 할 건가? 이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공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 개념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 아동수당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또 그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이런 쪽부터 먼저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잠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계속 고심하고만 계시고 발언 시간을 발언을 안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그 안 후보 그 말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선거 포스터에 70%를 초록색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당 마크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아, 국민의 당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로고만 써놨다? 아니, 로고, 국민, 초록색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나이키 아시죠? 아니, 당명은, 나이키라고 씁니까? 국민의 당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에 실세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을 합성을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입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정권을 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포스터 사진을 합성했구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모르겠습니까? 좌우가 좀 그렇던데. 예,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서 잠깐만 짧게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여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거 가지고 대통령님 생각하시는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원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여성, 그래 이야기하는 아니 여성을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 네. 후보님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아요. 내 차례입니다. 네. 시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성 기종 노조. 예, 네, 뭐가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이 이어받고 하는 문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성 기종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작업장에 그 전부 단체 협약을 보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진주어려운도 그래서 폐업해버렸습니까? 진주어려운은 없습니다. 진주어려운은 왜 폐업했습니까? 아,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그때는 많이 충만을 해놨죠. 지금 마산의료원은 지금 훨씬 커졌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난 뒤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주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병상이 없었습니다. 음압병상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마산의료원을 지으면서 음압병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동부 쪽이고 서부 쪽에 네. 공공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의료는 서부 쪽에는 경상대학하고 거기 의료가 지금 과잉지역입니다. 무상급식은 왜 중단했어요? 그때 와서 2부 그 25분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급식을 내가 중단한 게 아니고 돈은 주는데 감사를 안 받으니까 중단을 했죠. 감사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해가지고 감사를 받기로 했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아니고 그 전교조 교육감이 지금 감사 안 받는다고 700억을 가져가면서 감사를 안 받겠다.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지금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감사를 해요. 매년 감사를 하는데 1년에 700억씩 주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부정투성이에요. 230군데 잘못돼가지고 우리 고발도 하고 새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애들 주는 급식비가 급식이 왜 질이 나쁩니까? 부정이 많아서 그래요. 전국에 지금 급식 감사하는 거는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초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여가면서. 아니, 밥을 먹여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정교조 교육감이 돈은 700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너희들은 상관 마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옛날에 반대하셨잖아요. 옛날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무상복지, 무상자 등은 무조건 다 반대하셨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그때. 아니, 그때 무상복지 반대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다투셨는데. 아니, 참, 유성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아니, 말이 자꾸 바뀌니까. 말 바뀌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되죠. 꼭 하는 짓이 이정희 같아.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홍 후보님께서 그때 무상급식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당론이, 반대였죠. 당론이 무슨 반대예요? 저도 그때 당 지도부였는데 무슨 당론이 반대가 어디 있어요? 당론은 없었죠. 아니, 당론이 그때 반대였죠.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반대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 후보님은 무상급식 반대하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남지사 되시더니 또 찬성하십니까? 아니, 경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하시면 도지사로서 중단시켜야죠. 아니, 그거는 전교조 교육감이 하는데 왜 내가 중단을 시킵니까? 우리는 지원기관이에요. 돈만 주는 기관이고 무상급식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아니, 우리는 돈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지원을 돈 안 주니까 무상급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돈을 주는데. 아니, 돈을 줬는데 감자 어떻게 쓰여졌는데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유승민 후보님 모르시는가 보네요. 공짜밥 논란 일으켜가지고 밥그릇 다 뺏으셨잖아요, 홍 지사님이. 그거 아직 모르세요? 아니, 참 어이가 없는 토론을 한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계세요. 47초 남았어요. 우선은 제가 먼저 47초 남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잠시 나왔는데 001자리 81만 개 21조 원 들거든요. 그죠? 그러면 1년에 4조 원 정도로 81만 개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7만 4천 명이나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공공 일자리, 나머지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일부는 주장하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조 원으로 일자리 81만 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던데요. 그 무슨 프로그램 만들죠? 우선은 21조 가운데 예. 공무원들 늘리는 그 예. 소요되는 재원은 17조 원쯤 되고요. 예. 또 공공부분 일자리 늘리는 부분에 4조 정도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뭐, 그다음에 예.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어떤 합의까지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양보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 연금을 양보함으로써 생긴 그 맞으면 이득분 가운데 20%를 공적연금 강화하는 쪽에 할애하기로 그렇게까지 합의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한 재원이 안 되죠. 소득주의를 올리는. 그 나머지 재원 부분은 예. 또 사회적 합의 규격에서 계속 논의하게 된 것이죠. 그 나머지 재원 부분을 제가 묻는데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죠. 그 합의를 지켜야 돼요. 저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자, 두 분 다 네. 시간 쓰셨고요. 네. 지금 심상정 후보만 21초 남아있습니다. 단독 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한국노총 가셔서 최저임금 2022년까지 하는 거 그거 너무 저 더디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22년까지 1만 원은 지금 그대로 그 상태 놔둬두면 자연적으로 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모든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께서 시작하시죠. 20초요? 네, 20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60년 승자독식, 성장 만능주의 대한민국 노선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새로운 대한민국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네, 국민 여러분 토론을 잘 보셨겠지만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네 사람이 정말 저만 공격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우리 자체 조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자신 있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네,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예, 다음 대통령은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 철학과 의지와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촛불 민심과 함께 해온 후보 누굽니까? 누가 준비된 후보고 누가 든든한 후보입니까? 누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는 후보입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다음 정부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입니다. 저는 20년 미래 먹거리 만들 자신 있습니다. 50대 젊은 대통령 맡겨주십시오. 네, 2017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앞으로 최소한 세 차례 대선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리한 검증의 눈길 거두지 마시고요. 5월 9일 선택의 날 꼭 투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후보 모두 120분 동안 아주 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